김일성 주석 회고 민주공고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킨샤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공고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소하는 회고 모임, 업적 토론회,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기내 꼬나쿠리에서 진행됐습니다.